조금 부족해. 너는 거기가 뭔가 좀 넘쳐. I don't care 모두 말은 참 쉽지. 그래 실행이 어려운 거야. Do it, move it, do it. 우린 그냥 할게. 내 갈 길은 멀고 그 위에는 점화가 있어. The widow이 너무 길어지는 밤엔 그 맘을 쏘아올려. We will.